짙은 어둠만 이젠 혼자 서야 하는 날 두 발을 뻗어도 닿을 수 없기에 긴 긴 밤 흘린 눈물 어린 시절 꿈꿨던 나의 모습 그 꿈들은 다 숨어버리고 어디 가야 찾을지 난 길을 잃은 거야 제발 나 내 사랑.